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타이완국 왕세자 마하 바지라 롱콘이 11월 30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. 답전은 시리키트 왕후 폐화와 왕실 가문의 이름으로 타이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정은 동지께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주신 것은 커다란 위안의 원천으로 됐다고 하면서 그의 친절한 배려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답전은 지적했습니다.